남자손의 민주노총이 19일 서울에서 총파업 승리를 위한 대규모 반정부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투쟁은 9천여 명의 절도로조원들이 참가한 총파업 승리 결의 집회로 시작됐습니다. 집회에서 절도로조는 무기한 총파업 투쟁을 벌려나갈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어 노동계약 폐기, 성과 퇴출제 분쇄, 부패, 불법, 살인정권 퇴진, 화물연대 총파업 승리를 위한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철도로조원들을 포함한 2만여 명의 민주노총 소속 로조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시위 행진을 했습니다.